않고 조용히 사라진 차디찬 마음.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 하지만 꿈 같은 나그네 길 떠나갔니만 돌아오라 먼 이질 그대여. 별도 없는 캄캄한 밤 하늘 아래 나보기 역겨워 떠나는 당신 돌아서며 남겨놓은 안녕 한마디 백년을 한둘이서 살자던 님을 돌아보라 먼 잊을 그대여.